thought that you were dead. What's going on in your head? Yeah. Today you think there'll be a change. Sorry, but no matter what, it's gonna be the same. I kinda feel bad. You okay? Oh, I've done everything I've done 이라고 사랑의 따뜻함도 느껴봤지. But I'm gone. Where we spend my headphone? 두통이 심해 난. I messed up in my head. Ah yeah, ah yeah. 못 같은 일상에. Get off me. 예고 없는 이 타임밤 누가 멀리 던져줘. They don't need 펑펑 시도 때도 없이 터져. 속삭이던 잡생각들의 소리가 커져. 발걸음은 내 몸에 마치 노선에 걸쳐. I'm stopping for taking a step for once. 몸이라도 힘들면 좀 덜 할까봐 괜히 더 격하게 부딪혔나봐. 머릿속에 중심은 안 잡히고 위태롭게 흔들려. When will this end? Everything I've done it all. 사랑의 따뜻함도 느껴봤지. But I'm gone. Where is my mind at the fall? 두통이 심해 난 I'm in.